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에스라의 마지막 장, 에스라 10장을 묵상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리더십. 상처는 생각보다 깊이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명단을 보면 제법 많은 지도자 그룹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방인과 통혼하는 죄에 가담하였고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까지 가세한다면 개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처지였지요. 한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인간적 심리를 생각하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에스라는 마침내 극복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리더십이었지요. 지도자로서 에스라는 단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단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죄를 슬퍼하고 비통함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였지요. 에스라 10장 1절 2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의 비통한 모습 가운데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듯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등 지도자들의 기도를 읽어보면 백성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처럼 받아들이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겸비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듯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척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공동체의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슬퍼할 줄 모르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치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에스라는 울고 또 울었지요. 그런 지도자의 모습에 일부의 반대는 있었지만 백성들은 큰 깨우침을 받고 영적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들의 자신들의 지도자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기꺼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는 남을 공격함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백성들의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겸비한 리더십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과 불리한 환경 탓만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대를 거기에 보냈다. 환경 탓하고 세월을 탓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문제 많고 골치 아픈 절망적인 환경을 바꾸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그대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지도자일까? 나는 어떤 목사이며 어떤 리더일까? 우리들의 유일하신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지도자였던가? 부지런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땀을 흘려 박토를 옥토로 바꾸지요.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밭을 탓하고 처지를 비관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부족을 봅니다. 에스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지도자였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었습니다. 며칠을 금식하고 먹지도 못한 채 성전 마당에 엎드려 있었지요. 그의 진정성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개혁사업에 동참하게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고민이 깊어지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자신을 버릴지언정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에스라에게서 주님을 봅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교회의 문제가 남의 일인 것처럼 불평하고 비난하고 자신은 깨끗하고 어려운 척 독약청청하는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공동체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어 에스라처럼 엎드려 울고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희망이 저물어가는 세상에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